찾지 마라 찾지 마라 내 가는 길 막지 마라 그 사랑에 너무 빠져 이별 내가 못했구나 못했구나 청춘이란 청춘이란 떨어지는 꽃잎 같더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내 가는 길만 막지 마라